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3차 오종업 7년대 증오쟁취 운동 열성자 대회를 지도하신 소식을 4일과 5일 러시아의 따스통신, 인터넷통신 우트로르, 중국의 신화통신, 중국보도망, 인디아의 신문 스테이츠맨, 인디아 아시아통신, ND 텔레비전 방송, 미국의 UPI통신이 보도했습니다.